안녕하세요. 아하 정오의 만나요의 레이첼입니다. 화요일엔 가정상담사 봉원건 님 모시고 오늘은 부모 양육에 대해서 말씀 서로 나눠보기로 하는데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한 주간 정신없이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거든요. 네네. 예, 병원에서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소셜워커로 이제 일을 하면서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예, 하루가 되게 빨리 간 것 같아요. 일주가. 네.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은 부모 양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네. 예, 제일 처음 하고 싶은 말씀이 해 주시겠어요? 예. 뭐 저 부모 양육 저도 이제 아이들이 12살, 9살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한 부모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잖아요. 예.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고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자체가 네. 큰 특권이라는 거를 저 자신 스스로 그리고 들으시는 저희 청취자분들도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부모 학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 저도 뭐 많이 이렇게 깊이 읽진 못했지만 이게 그 제목 자체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아 진짜 이게 부모로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과정? 네. 그리고 모두가 이제 퍼펙트한 완벽한 부모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부모로서의 위치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쓰러지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학교의 학생이라는 과정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자리에 부모로서의 그것이 저희들에게도 큰 또 성장과 그런 특권들을 주는 위치라는 거 그 부분 나누고 싶고요. 네. 예, 뭐 자녀 양육하면 워낙 큰 그 주제고요. 네. 그리고 자녀분들이 또 어떤 나이에 있고 어떤 그 발달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양육하는 부분은 또 많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뭐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다 커버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건 이제 부모 자신 입장에서 그래도 좀 공통된 주제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좀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 양육하면은 보통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이제 저희 그 집중이 그쪽으로 가는데 네. 그거 이전에 부모 자신이 어떤 그 내면 세계를 잘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하거든요. 그 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많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던가 하면은 이제 결국 화가 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화의 감정이 네. 아이들에게 바로 이제 폭발이 될 때 아이들도 바로 느끼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너무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잖아요. 네. 바로 네.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크게 좋은 영향이 가지 않고 또 부모 자신도 이제 그것에 대해 후회하게 되고 네. 결국은 관계까지 네. 안 좋게 영향력이 가게 되는데요. 네네.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 나의 지금의 위치에서의 그 이야기하는 그 말이 나의 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아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직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네. 좀 그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바로 반응을 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래도 피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가장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타임아웃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모님과 마찰이 생기거나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아이에게도 스스로 좀 시간을 타임아웃을 줘서 네. 감정을 좀 추스리는 시간을 주는 뿐만 아니라 네. 부모 자신도 그 시간을 잠깐 뭐 자기 신의 방에 간다던가 조금 시간을 때려트려서 감정을 네. 추스리고 하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네. 그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너무 잘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이거는 아버님 어머님들 두 모두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요. 아비들아, 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여기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런데 너무 쉽게 이제 저희 자녀들이 저희의 어쨌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에 앞서 나가기가 쉬운데 네. 우선은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기 전에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 아이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렇죠. 거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임아웃을 하실 수 있으면 조금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향해서 뭘 말씀하실까라는 하나의 질문이 저 자신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바로 저의 또 중요한 이야기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할 수가 있지만 또 그 전에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 그때는 저희가 분명히 알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네. 또 그때는 저희가 분명히 화가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에 쓰기 때문에 네. 아이들도 반응을 명확하게 하더라고요. 항상 그렇지 못하지만 상담사님께서도 네. 뭐 12살, 9살 네. 두 자녀를 네. 예, 또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18살, 16살짜리 네. 두 자녀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는데 네. 이게 저도 부모이면서 또 우리 또 자녀들은 또 저를 부모로 또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요. 예. 근데 참 무서운 것이 좋은 면이건 안 좋은 면을 너무나 많이 닮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면을 보면 마치 제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제가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아이에게서 발견될 때가 있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양육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리틀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예, 안에. 예. 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와 이게 정말 한 방울 한 방울 엄마한테 맞은 그 오랜 세월의 그 부모로 맞은 그 모든 것이 있잖아요. 말씀이라면 예. 말씀이고 모습이라면 모습이고 역정이라면 역정이고 그것을 자녀가 똑같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제가 돌려받게 처음으로 이렇게 되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예. 거죠. 예. 만약에 이제 다시 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 낳아라. 예. 그럼 이게 철이 들어서 자녀를 예. 다시 키운다면은 고전의 실수를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만회할 수 있는데 세월이 너무 가버렸어요. 예. 이게 세월이 18년 막 19년 이렇게 가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고 그때는 성숙하지 못했어요. 예. 예, 지금도 이제 계속 걸어가는 단계이지만 예. 지금도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도 예. 처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보다는 지금 좀 더 성숙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을 했겠죠. 예, 예.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 네. 말씀 들으면서 저도 네. 이제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어떤 분을 통해서 들은 게 네. 저희 제 자신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관계 속에서 네. 용서치 못하는 그 어떤 분노들이 저희들 안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용서치 않으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영향력을 주게 되고 아이들한테서도 그것이 드러나서 그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누가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정말 우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모로서의 그 위치 안에서의 나의 내면의 세계가 어떤 세계 안에 있는지를 그래도 들여다보고 만약에 그 안에 아직 끊지 못했던 부분, 특별히 자신의 부모 안에서 끊지 못하는 부분이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부분을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네. 그 안에 그럴 때 또 아이들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맞아요. 싶은 생각이 나쁜 듭니다. 대물림을 굳이 그러니까요. 예. 예. 이어질 예. 필요가 예. 없는데 그죠? 예.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나의 마음에 너무 큰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는 예. 좀 타임아웃을 가져보자. 예. 맞습니다. 네. 예. 각자 시간을 갖고 예.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만나서 다시 그렇죠. 얘기하고 예,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화가 났을 때는 정말 뭐 그 어떤 상황도 잘 예. 수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어린 자녀들일수록 그대로 다 모든 것을 맞아들이죠. 맞습니다. 예. 예. 나이가 좀 크면 제가 이제 저희 애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나이가 돼서 예. 네. 예. 정말 말조심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예. 어릴수록 그 부모의 말 한마디를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저항 능력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양육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의 그 저희가 다 죄성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잘못함과 어쨌든 그 부분을 잘 가르지 못하는 또 아이들을 볼 때에 그 경계선을 정해줘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양육에서요. 네. 그것이 결국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 어쨌든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거는 이렇게 감정을 추스려주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이게 감정 탱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감정이 어쨌든가 뭐 친구들 사이에 뭐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져서 화가 나 있다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뭐가 이슈가 있어서 그것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아니면 어쨌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토라져 있고 네. 또 말하기 싫다던가 아니면 그거로 인해 반항적인 행동을 아이들이 할 때에 그 감정을 잘 추스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가면 아이들은 바로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렇죠. 들으려고 하지 그렇죠. 않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그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더 분노하게 되고 그럼 잔소리가 돼버리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하락시킨다고 느끼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어로는 escalation trap이라고 그러는데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만 더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과 대화 기술을 네. 잘 가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부부 상담을 드리지만 부부 사이에 이게 대화 상담을 할 때 그 세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는 이게 반응의 단계.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렇구나 그렇죠. 네. 그냥 아니면은 그 얘기를 똑같이 받아주는 네. 거죠. 아 그런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은 네. 그거를 이렇게 듣는다라는 거를 이 상대방이 듣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거든요. 네. 너무나 쉽게 이제 듣고 나서 아 그래 그러면은 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라고 이제 바로 생각이 가는데 이제 반응하는 단계가 이제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걸 하나 예로 이제 아이가 이제 토라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너 이렇게 얼굴이 좀 안 좋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래서 이렇게 what?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이 그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네.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그럼 아니야 뭐 아예 별로 없었어. 아 그래? 아 그러면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네. 이제 시간을 주는 거죠. 아이들 스스로 그런 지금 아직 이 감정이 아직 이렇게 세틀이 되지 않았으니까 시간을 주고 좀 준비가 됐다. 그것이 3시간 후 아니면 그 다음 날일지라도 그 아이가 좀 더 이제 마음이 오픈이 되면 그래 뭐 수진아 네가 어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럼 조금 마음이 오픈이 되면 이제 얘기를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니? 아 그래 그럼 그땐 누가 있었니? 이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됐구나 반응을 해주시면 네. 자녀분들이 더 커넥션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은 이제 가치 인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해가 간다. 내가 너의 입장에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공감해주기. 네.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 이제 공감인데 네. 그 전에 네. 그것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단계가 아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감하는데 네. 그러면 나도 너처럼 되게 화가 났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너였다면 정말 나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야. 네. 그렇게 이제 감정을 딱 집어주면 이거야말로 정말 나를 너무너무 이렇게 들어주시고 네, 멋있는 맞아요. 부모님이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멋진 하잖아요. 부모님이죠.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추스려 주실 때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연결고리가 연결돼야지 어떤 분명한 바른 말씀을 주실 때 그거를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니까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다 잘하면 얼마나 특히 좋겠어요. 특히 부모님들도 이렇게 너무 바쁘시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반항한다던가 그렇게 될 때는 뭐 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나가게 되니까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노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참 반응을 많이 해주는 엄마였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아이가 유치원을 가면서 유치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두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너무 반응을 너무 잘해 주신대요, 저희 집이. 근데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단점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이 무엇이 단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정확한 반응을 많이 해주니까 이제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되는 부분들의 그 부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조금 반응을 10번 해줬다면은 그다음부터 8번 조금 좀 더 커서는 6번 5번 이렇게 줄여주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실제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응을 이렇게 너 참 그랬겠구나, 너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생각해도 참 그 부분은 그 아이 때려주고 싶은 막 밉다. 뭐 이게 반응을 많이 해줘서 굉장히 엄마랑 릴레이션십이 너무 좋았는데 그건 너무 장점이었지만 아이가 클수록 혼자서 어떤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 조금 제가 봤을 때 저한테 의존적인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가 크면서는 조금씩 그거 다 보고 있지만 조금씩 이렇게 안 물어봐 줬었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 유치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집어주셨던 그 것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어쩌면은 오랜 세월 내가 나도 모르는 습관에 아이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해줬다면은 물론 뭐 굉장히 뭐 저기 좋은 면은 있었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혼자 추스려서 일어나는 시간 자체를 제가 허락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더 많은 눈으로 대화를 나눠주고 아이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지만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는 시간을 좀 주기도 하고 좀 아파하더라도 좀 지켜봐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좀 엄마로서 그것도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알면서도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바라봐줘야 하고 좀 이렇게 모르는 척 해줘야 하고 그리고 이제 감정이 정말로 이렇게 나를 찾을 때 데이트를 나가주죠. 데이트를 나가줘서 단둘이 데이트를 하면서 충분한 얘기를 나눠주죠. 이제 어쩌다 한 번씩은 아주 길게 시간을 갖죠. 이제 저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문제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이나 이렇게 문제가 없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되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건 결국은 이제 어쨌든 기반이 그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반 털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반이 된 상황 속에서는 말씀 주시면 이제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셔야 되는 그게 결국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 경계선을 정해주고 아이들이 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통은 아이들이 자기 의사를 막 이렇게 내게 될 때 부모님이 의견 생각이 다르시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화를 내시게 되고 또 아이들은 의견이 다르고 해도 자기를 윽박지르게 되면 이제 안 좋아지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한 발짝 떨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고 잠깐 떨어지셔서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하건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잠깐 떨어지셔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너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 그래서 너가 어떤 이런 행동을 왜 했니 아니면 무엇이 너라고 이렇게 했니라고 질문을 해서 스스로 이제 자신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너가 이런 너는 너 행동에도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자기 행동을 스스로 결정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 부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엔 레비라고 이 나라의 이제 가족 치료사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페런팅 플레이스라는 그 기관에서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되게 이제 인기 있는 코스를 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반항할 때 그 반항하는 거를 그래도 아이들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바로 그 경계선을 잘 지어줄 수 있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지금 같이 저희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문제를 스스로 직시하고 그 직시한 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에 서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경계선을 분명하게 이제 접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중요한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뭐 부모 양육이라는 건 또 아이들이 또 아이들과 양육과 연결되어 네. 있는 거니까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부모 양육의 쪽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감정을 잘 추스려 주시라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잘못하고 또 어떤 반항하는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같이 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부분을 생각해보고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잠깐 떨어지셔서 도와주시는 부분 그리고 경계선을 명확히 정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 누게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살 때는 247-4989, 땅 살 때는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전화하세요. 02-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상담사님 부모님께서는 어떤 분들이셨나요? 저희 부모님이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예, 저희 네. 아버님은 굉장히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이제 논리적이시고요. 네. 그리고 옳고 그른 부분에는 명확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남성, 저희 한국의 아버님 상 중에 특별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명확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시는 분이 강하게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거를 강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도움을 주셨던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이제 크면서 제 의견들을 더 표현을 할 때 들어주십사 하는 이제 그런 필요가 있을 때, 네. 아버님께서는 이제 또 아버님 입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저와 또 마찰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참 감사한 게 그때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옳은 말씀을 해주신 게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 가이던스를 네. 아버지가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삶 속에서도 그 뼈대 가운데 있지, 그러니까 그 기반들을 잘 방향성을 잡지 못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되게 어쨌든 많이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랑 어머니랑 쟤랑 이제 많이 마찰이 있을 때도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계속 저희 입장에서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제 또 기도해 주시고 예, 그런 분이십니다. 아 네. 예. 그러셨군요. 예, 예. 두 부모님께 아주 좋은 그 영향을 받으셨겠네요. 예. 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서로 네. 이제 마찰이 있고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이에 따라서 네. 그 양육하는 그 어프로치가 다르잖아요. 네. 특히 이제 11살, 12살, 13살 그 청소년기로 들어갔을 때는 아이들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권리와 그리고 그 기회들을 이제 더 줘서 네, 네. 그 의사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부모님, 특히 1세대 부모님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떨어뜨려 놓으시지를 잘 못하시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서 자란 아이들 자녀분들은 너무나 이제 그런 개인주의적인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블로 그 마찰이 더 심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기 때문에 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발달 단계, 특히 청소년기에 그 어떻게 보면 부모의 이제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이제 친구와 같이 동반자 네. 역할로 네. 이제 주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 나라 아이들이 좀 갖지 못하는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그거를 존중하는 그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네. 뉴질랜드에 살다 보니까 네. 또 한국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서적인 면과 뉴질랜드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면이 네.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아무래도 오게 되면 혼돈을 맞이하게 되고 네. 네. 또 거기서 다시 새로운 또 어떤 기존의 정서적인 게 생겨나는 그런 그렇죠. 기회 네.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민 1세대인 분들은 네. 여러 가지로 혼돈이 많으시죠. 그렇죠. 와서 정착하셔야 네. 되고 네. 자녀들을 열심히 길러놨는데 또 자녀들과는 또 좀 다른 대립이 또 생기게 그렇죠. 되고 네. 네. 좀 약간 외로워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또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뭐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네. 할 수 있고요. 네. 또 이민 2세대들은 또 그렇게 자라나서 또 자녀를 낳게 되면은 또 다른 게 그 다른 또 분리감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저는 좀 약간 이렇게 텐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렇게 플랜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의 플랜처럼 제 인생이 지금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네. 네. 분명히 이런 고나이 땐 그런 꿈이 있었고 몇 살 때는 어떤 꿈이 있었고 아이들이 이제 생기면서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 꿈을 그대로 그 꿈대로 가게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저의 그 기본 굵은 꿈은 정말 그대로 지키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저한테는 은혜인데, 네. 네. 그 안에 이렇게 작은 꿈들은 옆으로도 새고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기도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부부가 서로 만나서 긴 마라톤을 시작을 하잖아요. 네. 네. 그 마라톤 손잡고 가다 보면은 뭐 너무너무 좋은 날도 있지만 네. 너무 막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든 또 고비를 맞이하기도 하고요. 네. 또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또 굉장히 수월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라톤을 계속 경주하면서 그 안에서 또 몇 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실지 몰라서 네. 어떤 분들은 막 정말 많은 자녀를 네. 또 같이 손잡고 가시기도 하고요. 네. 여러 형태로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네. 세대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네네. 보셨나요? 네네. 네, 봤습니다. 보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그 저희 세대 간에 특별히 한국의 역사 속에서 1세대 분과 그리고 이제 그 1.5세대, 2세대 뭐 그 세대 간의 격차가 엄청 심한 민족이구나. 네. 그것이 이제 저희 뭐 할아버님 세대는 이제 일제 시대 그리고 저희 아버님 세대는 이제 전쟁 세대 네. 그리고 저는 전쟁을 겪지 못했던 그런 세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다른 세상 속에서 그 교육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3세대인데 그 세대 간의 그 격차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마찰과 어려움이 더 심할 수 있는 또 민족적인 그 역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영화 한 장면 가운데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가 이게 우시잖아요. 예, 사진을 보시면서 네. 아버님의 아버지를 네. 아버지 아버님을 이제 보시면서 근데 그 옆에서 그 자녀들과 그 자손들이 막 떠들면서 이제 웃고 있는 게 이게 대립되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시사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 제가 와서 이게 엔삭데이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엔삭의 이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와 이제 뉴질랜드 그 군인들이 참전을 이게 터키 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죽었지만. 뭐 한국 전쟁이랑 우리 한국 군인들이 네. 여러 전쟁 속에서 그 희생하시고 죽으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삭데이가 될 때마다 정말 그 지역 지역마다 그 세리머니를 크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정말 솔선해서 아이들을 그 세리머니에 데리고 가가지고 네. 이런 그 희생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보면서 자랑스러워하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저희들이 1세대 또 그 전세대 분들의 우리 한국의 지금까지의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 뭐 그런 뭐 예를 들어 6.25 네. 그날에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참 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족을 떠나서 저희 세대 간에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를 하고 그 표현을 저희 부모님과 그 할아버님 세대 가운데 명확하게 해야 되는 네. 또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무슨 상담을 좀 받으시나요? 상담이요? 네. 뭐 제가 이제 일을 하니까 네. 예, 계속 이제 너무 많은 상담을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상담 이제 하게 되고 네. 예, 좀 이제 소셜워커 일을 할 때는 상담보다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 해 주시는 역할들을 이제 하는데요. 오늘 뭐 부모 양육에 대해서 예. 그동안 상담 받은 내용 중에서 아 이거는 좀 전달해 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이제 하나 생각나는 거는 그 부모님들 그 남편과 아내 되시는 그 두 분의 이제 그 의견의 차이 이제 부모로서의 양육에 대한 관점이 이제 다르시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한 그 가정은 그 이제 남편과 아내가 그 이제 그 의견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이제 부부를 이렇게 만나서 일을 했었는데요. 네. 예, 결국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들이 그 특별히 이제 아내 되는 분이 굉장히 이렇게 의견이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수용적이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 되는 분이 많이 그 아빠를 아이들 앞에서 이제 어떻게 야단을 치는 거죠. 네. 이분들은 좀 웨스턴 분들인데요. 네. 서양 분들이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인이건 서양인이건 아이들은 그거를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 부모님들 서로 사이에 싸우는 걸 보게 되고 두 사람의 의견이 동일하게 오질 않고 이렇게 상반되는 메시지를 네. 같이 주니까 네. 어느 쪽 말씀을 들어드려야 예, 될지 예. 네. 보통 이제 어머님이 세시면 엄마를 듣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기기울이시듯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아이들한테는 절대 아이들 앞에서 하기보다는 이제 그걸 참고 나중에 아이들이 자고 나서라든가 이제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어프로치를 잡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나고요. 네. 예, 저희 장애 아이들을 이제 제가 이제 다루다 보니까 그 저희 지금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할 때는 그 부모님들이 특히 장애아를 두신 부모님들은 정말 두 배 세 배로 더 힘드세요. 그 아이들이 그 스페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컨디션 그 자체가 보통 아이들과는 좀 다른 세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특별히 이제 이게 행동 부분에서 그 굉장히 이렇게 도전되는 행동들을 할 때 두세 배로 많이 힘든 상황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인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큰 그 도전들을 이제 갖고 아이들을 다루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나라의 트리플 P의 스태핑 스톤이라고 그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병원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들으시는 중에 혹시 장애아를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 가운데 이게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예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그 각 병원마다 이제 Child Development Team이라는 그 팀이 있는데 거기서 그 소셜 워커들이 그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팀에 그 이제 리퍼럴을 하시거나 이제 어프로치를 하시면 이렇게 무료로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 노쇼 병원에도 그 인크레디블 이어즈라고 그 부모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그 에이션 서포트 팀에서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쪽에 좀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안 들은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그런 데 가서 교육을 계속 듣다 보면은 예. 열림이 올 때가 있어요. 예, 예, 네. 예, 맞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큰 하나의 빛이 될 때가 예,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부모님 서로 간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룹을 하시게 되면은 좋은 의견들을 또 들으시면서 서로 또 나눌 수도 있고요. 서로 어려움들이 네. 있다라는 걸 같이 공감하면서 힘을 네, 얻으실 수 있고요. 맞아요. 네. 또 프로그램 자체 안에서 이렇게 그게 방안들, 스트래티지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리소스들을 주거든요. 또 DVD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렇게만 하다가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스트레치들을 들으면 또 그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이렇게 구비되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네. 네. 그러니까 마치 내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갇혀 있다 보면은 예. 근데 그것을 같은 입장의 부모로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안에서 열려있는 생각과 열려있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네. 그런 분들이 정말 나한테는 이게 한 가지 굉장히 큰 이렇게, 이렇게 빛이 되어서 다가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이제 부모 모임에 가서 여러 다양한 교육도 받아보시고 예. 말씀도 나눠보시다 보면은 예. 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예. 되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이가 갓난아기 때와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이 항상 똑같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숙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뭐 한 살 때는 한 살 부모의 그 크기로 있어야 하지만 스무 살 자녀를 둔 사람이 한 살 부모의 그 크기로 있을 수는 없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항상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마음이 열려 있고 예.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항상 예. 하고 있어야지만 자녀와 그 말에 소통이 되고 맞습니다. 의사가 전달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어디까지는 되게 열심히 그걸 했었었어요. 예. 이렇게 같이 맞춰 나가려고. 예. 근데 그 어느 순간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힘이 드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게 탁 막혀서 몇 년간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옛날에 정말 멋진 엄마였는데 요즘은 엄마가 옛날 모습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한 번 들었을 때 저는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몇 번 진지하게 얘기하고 나서 제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참 그랬어. 그러니까 저 역시 제 숙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제가 닫아버린 거죠. 저의 성장을 딱 닫아버린 거죠. 네. 근데 그게 다시 이렇게 뭐 오픈을 해서 성장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순서 때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그 가정이 이제 팀이라는 주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변환 시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항상 가정의 어려움을 이렇게 딱 갖게 되는 게 가정의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마찰이 있거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대부분 그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이렇게 주변 환경 쪽으로 네. 뭔가 임팩트가 온다던가 뭔가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것이 네.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임팩트를 다 주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갑자기 변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무언가를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숙제를 같이 안게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게 스톱이 되는 거죠. 예. 네. 거기서 좀 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좀 더 유동적으로 이것들을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것이 우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그런 그림을 한번 같이 그리시면서 네. 좀 더 떨어져서 서로에게 어떻게 이렇게 좀 이 어려운 부분을 같이 과업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네. 좀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크게 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예, 예. 그 상황의 직면에 있다 보면은 맞습니다. 마치 빠져나가서 그러니까요.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예, 예, 예. 그걸 참 못해요. 예. 빠져나가서 예. 이렇게 간조하는 예. 그 자체를 예. 그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 예. 같아요. 예. 현명하신 분들은 예. 그걸 빨리 하시는데 예. 네. 다 그렇죠. 근데 저도 상담을 하면 할수록 이제 저도 계속 이제 그거를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한 발짝 앞 이게 떨어져서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드려지는 이 말씀이 나를 보는 거 떨어져서 네, 네. 그리고 아이를 떨어져서 보는 부분 그리고 그러할 때 내가 이 아이와 대화할 때 이 아이에게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에 있는 걸 떨어져서 보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네. 거죠. 그거를 보지 않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둘 다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필요하죠. 예. 떨어져서 봤을 때는 보지 못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은 자녀가 상담을 해요. 이러이러한 일로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그러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엇인가 떠오를 때까지 한번 조용히 있어봐. 예. 그리고 기도해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봐. 아마 너에게 답을 주시는 날이 멀지 않을 거야.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 경험에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예. 네, 너무나 많이 이렇게 힘이 들고 예. 굉장히 뭔가가 안 좋을 때는 예. 그것을 계속 내 입으로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하고 되풀이해서 누군가한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그 자체를 가지고 있다가 네 일상 속에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예. 결국 신뢰죠. 그쵸? 네. 주님을 향한 신뢰 뿐만 네. 아이를 향한 신뢰. 맞아요. 저 아내한테 제가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 신뢰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제 첫 번째 얘기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미싱을 했는데 너무 쉽게 부모 양육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그 큰 영향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저 안에 있는 불신.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너무 네. 쉽게 아, 네. 이 아이가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제 그 미래가 갑자기 그려지면서 염려가 확 오잖아요. 너무 멀리까지 가죠. 그것이 네. 이제 말로 표현이 되거든요. 마음이 불신이.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거를 또 테이크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불신이라는 부분을 계속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내 마음이 바로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예언처럼 프로페릭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너는 잘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항상 뭐 이렇게 잘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래도 이 아이의 그 부분에서의 좋은 부분 잘하는 부분을 말로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너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니?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네.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밤을 새도 정말 할 말이 많죠. 예. 예, 끝이 없는 말들이죠. 예. 네. 자, 그러면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잠깐 짬을 내서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웹사이트 www.spmtv.kr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글을 남겨주시면 궁금하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메일도 있어요. spmtv@spmtv.kr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09448-1199로 연락주시면은 방송에 함께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아, 많은 상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채택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봉원건 상담사 모시고 부모 양육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또 말씀 나눠주실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팁을 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는 이제 우리 가족의 문화 만들어가기라는 주제로요. 네네. 가정마다 또 색깔이 있고 가정마다 이렇게 또 가치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믿는데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이렇게 같이 팀이 돼서 우리만의 가정 문화 만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뉴질랜드라는 곳이 고국 한국과는 다르게 좀 가족이 굉장히 팀워크가 되게 중요해지는 나라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정말 가족이 굉장히 주가 되어서 움직여지는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부부는 부부끼리 많이 움직이게 되고 또 거기에 자녀들 같이 움직이게 되고 가족과 가족이 또 만나게 되고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제 한국은 각자 뭐 엄마 따로 네. 아빠 따로 자녀 따로 이렇게 많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이곳에서는 아무래도 가족 중심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문화 뭐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지 이렇게 잘 트리를 나무 트리를 잘 이렇게 형성을 하면은 또 더 이렇게 훨씬 더 릴레이션십이 좋아지고 예. 예, 끈끈해지고 예. 뭐 어떤 추억 히스토릭을 그 집만의 그쵸. 히스토릭을 남길 수 있다는 예.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듣는데 드네요. 그리고 너무 축복된 나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좀 무미건조하다 그랬고요. 많은 큰 막 바쁜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네. 좀 이렇게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좀 노력만 하면 네. 이렇게 가족만의 그런 것들을 시간을 더 많이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잖아요. 아, 너무 축복된 나라죠. 이 나라에 나라죠. 있다는 게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만족 많이 하시죠?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네. 뉴질랜드 데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뉴질랜드. 예. 아, 오늘 또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